요즘 이재명 시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, 뭐, 그런 발언들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게,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대중들의 상식이나 교양에만 기대기에는 그런 대중들이 해소할 수 없는 답답함이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 같은데, 이제 상식과 교양에만 기대면 그게 가능할지, 이제 막 탈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,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, 그럼 과연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, 실제로. 그 각자가 대변하는 진실이 있습니다. 사금팔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이틀 반짝이는 면들이 다 다른 겁니다. 이재명 씨나 저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나 다 2016년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각자가 자기가 어떤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고 있을 뿐입니다. 조만간 그 햇빛이 제 면에 닿기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가장 휘황찬란한 무지개와 빛을 보게 될 겁니다. 이렇게 말해놓고 하니까 쑥스럽긴 해요.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보자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봤던 사람 아닙니다. 저 언덕 넘어서 어떤 바람이 부는지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. 그러면 지금서부터 등산체비를 할 때 저 언덕 너머에서 부는 바람까지 계산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.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,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당의 동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. 이재명 시장의 그 전투력은 제가 볼 때는 가공할 일입니다. 예. 만약에 이재명이 새누리당 편했다 봐요. 얼마나 골아파요.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가 그 사람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겁니다. 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잘 지내면 됩니다.